군사 독재, 억압 통치의 시대에 인권, 민주화, 평화 운동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2004년 3월 22일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예, 이 문구는 종로구 대학로 19번지 한국기독교회관 입구 기둥에 적혀있는 문구입니다. 이 역사적인 장소 7층 복도에서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피해자 농성을 11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성 소식을 생동감 있게 전하기 위해 농성 팟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을 각자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성 팟에서는 국가보안법 피해자가 아닌 분들은 참여가 제한된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시는 분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적이 없고요. 다만 작년 한 해 애기봉 등탑 반대와 대북전단 살포 반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한 채밖에 없는 꿈꾸는 청년 꿈척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정말 열심히 애기봉 등탑 반대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등탑을 재설치하려고 했던 국방부 그리고 트리점 등을 시도했던 한기총에서 우리의 이런 등탑 반대 운동이 거세 차면서 그것을 포기했었는데요. 그래서 승리로 마무리되었죠. 이런 부분이 아마 박근혜 정부한테는 그런 안 좋은 걸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등탑이 철거되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나요? 어떤 말을 했냐면 왜 거기 있는 애기봉 등탑을 철거하냐 이러면서 국방부를 호되게 호통쳤다는 그런 언론의 대서특필 되었고요. 저는 작년에 이정 목사님과 함께 이 애기봉 열심히 산행하면서 이 트리는 전쟁 트리다. 남북의 평화를 가로막는 트리이기 때문에 절대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섰습니다. 아마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를 탄압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농성 팟의 시작과 끝을 다 이야기해 주신 우리 꿈청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청이 그 애기봉 등탑 반대운동과 대북전단 살포 반대운동을 열심히 했다면 저는 그것을 열심히 취재한 것밖에 없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족일보 김 기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김 기자님. 예, 저는 코리아 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훈입니다. 코리아 연대 공동대표로서 그 이 전체 농성장의 부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참고로 전체 농성단 대표는 이정 목사님이십니다. 이 농성단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저희는 기독교 공동대책위 산하 농성단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정 목사님이 농성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 아까 사회자분께서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신 분은 여기 출연 못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제가 이제 사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 형사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 그러세요? 믿으실런지를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 번은 그 범죄 경력 조회 사실 조회서를 떼본 적이 있는데 정말로 깨끗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늘 깨끗하게 살아온 제가 갑자기 그것도 국가보안법, 그것도 이적단체 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는 걸 보고 놀랬습니다. 아,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왜 경찰들이 저를 찾으시는지 정말로 궁금하고요. 이 농성을 하면서 어쨌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각자 소개가 다 끝났는데 저 사회자 소개도 해야겠죠? 예. 그 전 좀 특별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20대 한 여성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화염병을 들었고 한 손에는 파이프를 들고 있습니다. 건물 앞에서 집회를 하고 건물 안을 들어갑니다. 건물 안에서 공권력과 맞서서 싸움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만세를 부릅니다. 저는 총 6개의 법을 위반했습니다. 현대판 잔다르크를 만들어 놓았는데 참 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농성 팟을 하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의 모습을 봐도 굉장히 온화하고 굉장히 순박한 모습인데 국가 권력이 20대의 한 여성을 당시 여성을 굉장히 흉악한 범죄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 갖고 있는 굉장히 그 폭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순식간에 이 시대의 마녀로 낙인 찍고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공안몰이의 도구가 되어서 국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찹찹한데요. 사회자 저는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부단장님은 범죄 경력이 깨끗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자그마치로 12개나 있습니다. 12개. 예. 이렇게 많아요? 뭐 하는 거 이렇게 많아요, 진짜? 예? 내가 진짜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가장 이 시대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사회를 맡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농성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사뭇 좀 궁금한데 이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이 시대를 분노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이 농성팟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근데 진짜로 그 하염병이나 쇠파이프를 들으셨어요? 아니요,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잡혀졌나요? 그때 연대 사건 때 그때 네. 같이 공범으로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진 않았지만 진짜 하지 않았지만 대를 예. 뒤집어 쓴 건 거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6개 그 항목이 그러니까 화염병 뭐 제조에 대한 화염병 위반 내지는 건조물 침입죄 뭐 등등등 6개 항목이긴 한데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그냥 통으로 그냥 그러니까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으로 이제 규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한총련 이적단체 구성원이면 네. 연대 사건 때 이제 더 씌워진 6개 그 제목을 다 일괄적으로 적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6개가 된 것. 예, 벌써 농성을 시작한 지 11일째나 됐군요. 예. 이렇게 긴 농성을 시작을 좀 하게 됐는데 이 농성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긴박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꿈청께서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긴박했죠. 지난해 연말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20일 다들 기억하시나요? 예. 네, 잊을 수가 없죠. 어떤 날인가요? 네, 종평에서 하루 종일 코리아 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거의 하루 종일 그냥 어디를 가든 코리아 연대로 그냥 그 도배질되었던 날 맞습니다. 아닙니까? 코리아 연대가 소위 말해서 뜬 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코리아 연대가 시민사회단체 작은 시민사회단체로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도 많죠. 그렇지만 종편과 지상파에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아 코리아 연대라는 단체가 있구나 이런 엄청나게 뛰어준 날이고요. 왜 뛰어졌을까 이걸 한번 보면 코리아 연대 사무실과 또 12명의 우리 회원집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종편 지상파 방송들이 실시간 생중계했습니다. 실시간 생중계하면서 아마 경찰에서 다 이미 부른 것 같아요. 우리 코리아 연대 이렇게 압수수색 하니까 그 아침에 다 이렇게 몰려와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리아 연대를 알게 됐고 특히 그때 압수수색한 과정에 경찰이 집행한 그런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저도 TV 봤는데요. 요즘 말로 진짜 어마무시하게 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황의로 대표가 방북했을 때 그때 기자회견을 정부종합청사에서 했는데 그때도 정말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카메라 앞에 서본 거는 처음이에요. 네, 근데 이날도 보니까 엄청나게 왔더라고요. 보니까 뭐 막 트럭에다가 실어 나르는 거 이런 거 계속 하루 종일 저는 YTN에서 봤는데 예. 계속 나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방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못 들어가서 그 번호키를 바꿔놔서 집에 못 들어가서 찜질방에서 그 어떻게 된 건가 하고선 그 동영상을 다 뉴스 동영상을 살펴보니까 뭐 문 연과 동시에 빠바바박 그 후레쉬 터지고 카메라 들이밀고 하나의 드라마를 찍는 듯한 굉장히 기획된 모습이었는데 그 제가 알기로도 마포 사무실이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그 제가 좀 카메라 숫자를 이렇게 세보니까 한 7, 8개는 돼 보이던데 그때 마포 사무실에 있었나요? 김 기자님? 아,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뭐 영화 찍는 것처럼 온갖 프레시가 다 팍팍 터지고 위에서든 아래서든 옆에서든 좌우에서든 사방에서 프레시가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경찰들은 한 60, 70여 명이 쫙 깔려있고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고 그 큰 트럭에 이제 압수 물품들을 막 실어나르는 사진들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 격월간지 프론트 과오로 수십 박스의 그 네. 물건들이거든요. 한 3천 권 가져갔다고 하는데 네. 맞나요?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네. 그거를 무슨 어마어마한 자료가 나온 것처럼 막 크게 보도를 했었죠. 네. 한마디로 좀 기획된 그 수사고 기획된 압수 그 수색이었다라는 것들이 좀 확 와닿는데요.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좀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혹시 자기가 압수수색 당했던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굉장히 이제 스팸 그 전화도 많다 보니까 잘 안 받잖아요. 모르는 전화는. 근데 그 문자도 없었고 그리고 7시, 저녁 7시 반에 문자 하나 온 게 단데 어쨌든 뭐 저희 번호키를 뜯고 들어가서 그 다음 아침 8시 반 정도에 번호키를 새롭게 하고 번호도 바꿨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못 들어갔어 집을 왜냐면 번호를 모르니까 뭐 이런 경우나 아니면 제 남편이 이제 학교 선생님인데 중학교 수업 도중에 전화해서 협조해야 된다고 강압적으로 마치 협조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실제 학습권을 침해 당할 뻔했죠. 이러한 일들도 좀 황당한 사건도 좀 있었는데 혹시 자기가 좀 여기 농성팟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처럼 이렇게 황당한 일을 당하거나 좀 웃지 못할 일들을 당한 게 있으면 좀 한번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요. 그날 저는 집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이제 나왔는데 후배가 대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배를 강제로 입회시키고 또 문을 따고 들어왔거든요. 강제로 열고 들어왔어요. 아. 예, 그래서 그 상관없는 후배가 이제 압수수색 당하고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꿈청을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꿈청 대신 집에 있던 후배가 봉변을 당한 사건이네요. 그렇죠. 봉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참 그 후배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좀 많이 심장이 벌렁거렸을 텐데. 아마 처음 당한 일이라서 아마 많이 놀랐을 겁니다. 네. 이렇게 본인도 아닌 사람을 그렇게 압수수색하는 데 있어서 강제로 동원하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군요. 아니 근데 네. 제가 이제 유사 사례를 좀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하여튼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본 영장을 받을 때 예. 그 영장의 목록에는 이제 그 압수수색 범위와 대상을 분명히 적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그러면 그 대상이 그러니까 우리 꿈청을 대상으로 분명히 했을 텐데 예. 그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이 또 다른 사람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뭐 컴퓨터를 스캔하고 막 이런 식의 네. 이 수사 방식이 옳은 것인지 또 다른 분은 이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입자인데 네. 그 세입자란 이유 하나로 그 공간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스캔 컴퓨터를 스캔을 또 당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과거 뭐 80년대 90년대 군사 정권 또는 문민 정권 독재 정권 시절에 가능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21세기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21세기 경찰이 20세기 지금 수사 방식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더욱이 그 사전 고지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뭐 수의실에서 왔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서 갑자기 들이닥쳤는데 그 수도 좀 적으면 덜 당황할 텐데 그 수십 명이 그냥 우르륵 아침에 그 문으로 밀고 들어오면 어떤 사람도 굉장히 당황할 수뿐이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심지어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경찰에 입회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겁나서 시키는 대로 할 수뿐이 없는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그 한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입회에 대해서 뭐 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이제 불이익 여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좀 겁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그 정도로 좀 그 강압적인 게 굉장히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입회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걸 입회도 하지 않고 그런 안내도 그냥 할 수도 있는데 거죠? 예. 그런 것도 이제 없었던 거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계셨는데 외출을 해야 되는데 외출을 못하게 그 반 감금이죠 진짜. 예. 그런 인권 침해도 벌어진 사례가 있었고요. 어머니도 그 입회 때문에 지금 계속 붙잡았었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그 법에 대한 해설을 좀 정확하게 이제 해설해주고 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고지를 좀 하지 않았던 게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요. 이제 22일 날 연말에 굉장히 떠들썩하게 세상에서 코리아연대를 모르면 안 될 정도로 이제 압수수색이었는데 웬만하면 그 정도의 그 하루 종일 방송될 정도면 압수수색이 아니라 거의 긴급 체포일 때나 그렇게 그 대규모로 하고 그리고 이제 종편과 각종 언론을 대동할 텐데 참 특이한 그 압수수색이었던 것 같아요. 압수수색 이후에는 미행이 좀 심했다고 하는데 그 미행을 당하면서 굉장히 심리적 압박도 심각해서 이것 또한 그 하나의 인권유린 사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미행이 좀 심각했다라고 좀 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날 아침에 이제 6시 반에 집을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경찰을 보지 못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냥 뭐 어떤 물건을 가져갔다 압수수색 목록만 봤는데 그 일단은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너무 뜬금없는 일이라 참 되게 황당했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일단 경찰이 저한테 찾아오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하루 종일 제가 할 일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이렇게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거 정말로 인권 침해 사례가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일단은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제 쭉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제 나중에. 그래서 보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너무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까 잠시 언급도 됐지만 가장 크게는 그 이정 목사님도 저희와 함께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 경찰이 이정 목사님의 예배당까지 들어가서 십자가를 떼내고 강대상을 뒤지는 등 이런 그 군사 독재 시절에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이런 일까지 겪었다고 그래요. 아이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이정 목사님 통해서 좀 생생하게 들으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나 분노스러워가지고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정말 참을 수 없어가지고 그 정말 이 분노가 폭발할 지경이었다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저 종교인들에게 이 뭐 예를 들면 예배당이라든지 불당이라든지 이런 곳은 가장 신성한 곳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뭐 규모가 크든 아니면 작든 물론 이제 보니까 경찰들이 되게 이제 김포 그 평화교회가 저도 한번 가본 적은 있지만 그 작다고 좀 약간 이제 얕본 거 아닌가 싶어요. 규모가 크든 또는 작든 그리고 십자가가 크든 작든 이 종교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이 무식한 경찰들이 이제 이런 것도 모르고 마구잡이 와서 막 뒤진 것이죠. 그게 이제 진짜 웃긴 게 나중에 경찰들이 예, 나름 자기네들이 이제 해명 자료라고 이렇게 해서 내놓은 거 봤는데 실제로 진짜로 보니까 강대상 위에 십자가가 놓여 있고 예. 이제 이 경찰 둘이서 이 신발을 벗고 올라가지고 그것도 나름 예를 체했다고 예. 저도 봤습니다. 문화일보에서. 예. 그 병풍을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 봤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나름 해명 잘을 하고 그래서 아, 정말로 법과 이거를 원칙을 잘 지켜서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나중에 결국 이게 국민일보가 실제로 이제 십자가를 떼내고 강대상을 뒤지고 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한 꼴이 돼버린 그래서 국민일보가 크게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굉장히 웃지 못할 일들이 좀 벌어진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저희 집을 뒤지고 나서 도대체 저희 집을 왜 뒤졌는지 그리고 뭘 가져갔는지 몰라서 한참 고생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 집에서 뭘 가져갔냐. 법대로 당신네들이 집행했으니 법대로 나한테 고지를 해라 라고 했더니 이제 고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굉장히 전화로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착한 성격의 제 입장에서 굉장히 좀 네. 흥분했던 간만에 흥분해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좀 새삼 나는데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희 집을 왔다 갔으면 왜 왔다 갔는지 그리고 어떤 물건을 가져갔는지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바로 기자회견을 해서 제가 충남 도 경찰청장을 고소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날 바로 특급 우편으로 이제 그 압수 물품 목록을 바로 보냈더라고요. 그 법대로 하지 않은 우리 경찰 여러분 법대로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압수수색 이후에도 굉장히 이러저러한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인권 침해가 심각해서 세 번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예. 바로 이렇게 압수수색 되자마자 23일 날 한 번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26일 날 그리고 29일 날 이렇게 세 번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말 이게 왜 부당한 압수수색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공권력은 저희들에게 계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뭐 입회하에 포렌식으로 하드디스크를 검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압력이 이제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은 미행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 지금의 이 시절에 이런 공안몰이가 시작된 것 같아요. 이미 황선 씨, 신은미 씨가 저희들보다 한 발 앞서서 그런 공안몰이를 당했고 통합진보당도 마찬가지 강제해산 당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바로 코리아 연대가 바로 타켓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했던 게 남들은 다 12월 그 20일경에 28일 정도 경에 압수 그 영장이 마감이 됐는데 저는 1월 19일 정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언제 또 얘네들이 그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수십 명이 저희 집으로 들어올지 굉장히 좀 불안에 떨 수뿐이 없었고 굉장히 그 국가 권력에 의해서 한 개인의 생활이 이런 식으로 흐트러지고 뒤틀려지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이 국가보안법이 굉장히 좀 그 생활 속에서 좀 피부로 느꼈던 사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쨌든 세 번의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농성 그까지 들어오는 과정이 굉장히 좀 긴박하게 좀 움직여 나갔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농성 기자회견 하는 날 그 소환장이 발부됐다 문자를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꿈청 씨가 좀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기자회견 하는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그 시각에 문자가 한 통 와서 이게 뭔가 싶어서 열어봤더니 1월 15일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게 있으니 경찰청으로 오라 이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다들 농성한다고 하니까 경찰이 급했나요? 아마도 급하게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기자회견 그 시각에 충분히 그 시각에, 그럴 수 있죠. 예, 그 시각에 굉장히 당황해서 소환장을 급하게 발부를 했군요. 예. 네, 좀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죠? 경찰이 네. 예, 네, 그 어쨌든 이렇게 해서 농성이 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7층 농성장을 좀 그 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그 격려 지지 방문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 기독교 회관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부터 모든 민주화 투쟁이 시작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김 기자님, 이 기독교 회관에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농성이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저는 이제 사실 좀 약간 무식해서 우리만 그 농성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저번에 민가엽 어머님이 오셔서 그 민주화 시대에 이곳에서 농성했던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면서 저희를 좀 격려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김 기자님, 이 기독교회관이 그 역사적으로 어떤 농성들이 있었는지 좀 이야기 좀 짧게 좀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30년 전인 75년 3월 17일 날 동아일보 해적 기자들이 기독교 회관에서 모여서 단신 농성을 진행했는데요. 그 다음 날 이제 그 동아자유 언론 수호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동아일보사 정문 앞에서 침묵시를 하고 나서 이제 프레스센터까지 행진을 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이 또 경찰에 연행됐고 또 구속됐습니다. 아이고. 예. 그리고 87년 4월 19일 네, 4.13 호원조치 관련해서 4월 22일 여기 기독교회관에서 함석헌, 송건호, 박형규, 개운재 등 언론인사 28명이 폭력호원저지 민주개헌 관철을 위한 국민운동을 제안하면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고요. 아, 그렇군요. 88년 10월 17일 의문사 유가족협의회를 결성한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무기한 장기농성에 돌입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유가협 회장은 이소선 어머니였고요. 그 잘 아시죠? 그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어머니였고요. 네, 91년에는 이제 7월 11일 유가협과 민족민주열사 추모사업회 등이 이제 박정기, 강민조의 구속에 항의해서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었습니다. 이 밖에도 2014년까지 수많은 이제 농성들이 진행됐었습니다. 예, 시대의 아픔을 품고 이곳에서 한 점의 불꽃이 되었던 장소인 만큼 우리 농성 투쟁도 박근혜 정권을 쓰러뜨리는 한 점의 불꽃이 되길 바라는 심정이 좀 생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종편을 통해서 이제 공안몰이 소식이 그 실시간으로 좀 전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민변 그 수임 비리로 드디어 검찰이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채널 A에서는 민변과 코리아 연대를 사실상 엮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자정에는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황선 대표를 구속시켰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 공안 몰이는 소리 소문 없이 계속 그 밀려들고 있는데, 좀 최근에도 국가보안법 관련한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얘기를 좀 우리 김 기자님께서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말씀드리면 그 이명박 정권 때도 그랬지만 박근혜 정권 때 더 들어서서 이 국가보안법 사건이 더 증가했는데요. 그 잠깐 통계 자료 말씀드리면 대검찰청 관련한 자료인데, 그 박근혜 정권 2013년에는 보니까 2006년에 비해서 2배 이상 국가보안법 사건이 증가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2013년 12월에 철도노조 그 한길 자주 노동자회가 있습니다. 그 회원 5명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금 불구속시켜서 1심 재판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게 2013년이죠. 정교조 내 단체인 새시대 교육운동 대표 등 4명에 대해서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에 지금 1심 선고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그 민주노총에서 조합원용으로 제작한 책자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 관련해서 경찰이 민주노총 통일국장과 전 통일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분들을 탄압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심지어는 요즘에 국회의원까지 좀 거는 것 같아요. 그 방북 대표였던 그 임수경 의원까지 지금 그 종북 몰이로 좀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황선,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 연대 공동 대표인 황해로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엮는데 선수인 것 같아요. 그 국정원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실체가 없다 보니까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과거에 집착하면서 계속 그 없는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부풀리면서 사건을 만들어내는 예, 그런 양상으로 좀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져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데요.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그 복날에 미친 개가 그 날뛰는 듯한 모습이 확 스쳐 지나간 듯합니다. 그래서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더 날뛰기 전에 무슨 방법을 좀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농성 팟을 좀 하는 만큼 그 농성 풍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대체 건물 7층에서 어떻게들 사는지, 밥은 어떻게 먹고 있는지, 또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농성장애 피해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한다고 지나가시는 우리 목사님이나 7층에 계시는 이제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이 고시패스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들 열심히 사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순식간에 그 시간이 지나간다 뭐 누구는 또 뭐 감옥 체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농성장 풍경에 대해서 우리 부단장이 우리 스케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일단은 농성장은 종로가 있는 기독교회관 7층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기독교회관에서 저희 농성장을 차리는 데 있어서 NCC 인권센터 그리고 목정평 등 많은 교단들 분들 목사님들께서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정말 어떻게 농성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도움 끝에 저희가 여기서 농성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만큼 농성을 잘 하고 있습니다. 7층 복도에는 스티로폼을 깔고 저희들이 12명의 농성자들이 농성을 아침 9시부터 합니다. 그리고 잠은 저희가 NCC 인권센터 안에 조그만 사무실 한 켠을 인권센터에서 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랑방처럼 이렇게 스티로폼을 깔고 위에 덮개를 덮어서 사랑방처럼 이렇게 있고요. 그곳에서 자고 또 여기 옆에 있는 정의평화위원회 사무실에서 남성들이 이렇게 스티로폼을 깔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는 이렇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을 하고요. 6시 기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청소하는 아주머니께서 6시에 청소를 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정말 피곤한데 6시에 기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분들에게 저희가 불편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 6시에 기상하고 그리고 식사 등을 마치고 9시부터 저녁까지 농성을 합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날 7시에는 여기 목사님들께서 저희가 이제 이정 목사님과 저희들을 위해서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매주 목요일날 기도회를 열게 됩니다. 지난주인가요? 월요일날 기도회를 한번 했는데 너무 그 감동스럽더라고요. 정말 그 기도회 속에서 또 몇몇 분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 국가범법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 때문에 정말 많은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오늘도 그 일요일 오늘도 이제 민들레 영토에서 민통선 평화교회 주체로 그 공안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이제 기도회가 일요 예배라고 이야기하나요? 어쨌든 예. 기도회가 좀 개최가 됐었고 매주 월요일마다 한 1년 정도 지금 됐다고 하는데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이제 목정평 주체로 좀 진행되고 있는데 그 평화 통일 기도회까지 좀 참가하면서 그 이곳에서의 생활을 굉장히 좀 알차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도회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좀 다음 주 수요일에는 법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지지 농성을 하러 오시는데 또는 또 지지 방문까지도 오시고 종교계 분들이 많이 오세요. 특히 이제 그 6개 교단에 있는 목정평, 뭐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그다음에 기독교 인권 NCC 인권센터 등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종교인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법회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이제 목탁을 동지가를 이렇게 목탁을 이렇게 두드리셨는데 이게 또 SNS에서 아주 이렇게 쫙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이 주관하에 아마 법회가 열릴 예정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장기수 선생님 그다음에 뭐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선생님들 민가협 어머님들 그 압수수색 대상자들의 동문들 지인들 지역에 같이 활동하셨던 공주 그리고 서대문 등 해서 그 지역에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께서 이제 많은 방문을 해주시고 계세요. 예, 그렇게 바쁜 하루를 빠짐없이 지금 기록으로 남기고 있고 그것이 이제 그 민족일보 기사로 매일마다 나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민족일보에 이제 저희가 하루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너무 자세하게 사진과 글로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족일보를 부족한 거는 그쪽에서 좀 그 보충하시면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부단장은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단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농성을 진행하고 또 농성뿐만 아니라 이 당면한 현안 문제 관련해서 제가 특별하게 기회를 줘서 우리 부단장의 그 발언 기회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저한테 눈치를 줘요. 아까부터 굉장히 압박이 좀 심했어요. 발언 기회 자기한테 안 준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성파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7층에 옹기종이 모여있다 보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부단장한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방송 분량에 욕심 있는 건 아니고요. 농성 팟인데 일단은 그 왜 우리가 농성을 하게 됐는지부터 좀 얘기를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래요. 그냥 남들처럼 조사받고 그냥 끝낼 일이지 되게 유별나다. 왜 농성을 하게 됐을까? 거기서 뭐 때문에 농성하지? 이런 얘기들을 사실 이제 지지 방문 오시는 분들도 가끔씩 하세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 편하게 농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그렇죠. 왜냐하면 쌍용 자동차 불뚝 농성에 비하면 이제 그건 그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예. 예. 그래서 뭐 아까 일단은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저희가 농성 자체가 이제 지금 엄청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굴뚝에서 또 고공 농성하고 또는 천막 농성하시는 이런 분들에 비하면 사실 저희가 편한 농성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런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신분상의 제약이 없다면 당연히 저희가 광화문으로든 다른 형식의 농성을 했을 텐데 아무래도 국가보안법상 그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피의자 신분이 될 대상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못한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기독교 회관이라는 그러니까 종교 시설을 아무리 정권이 미쳐도 설마 이런 곳을 공권력이 밀고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종교적인 보호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 회관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목사님들께서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들 과분하게 농성을 별 어려움 없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차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그 겉보기에는 좀 편안하다 남들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만큼 더 많은 일들을 그리고 저희들이 더 많은 어떤 선전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미친 종국몰이 공안 탄압들을 저희가 선전으로서 막아낼 수 있도록 여론전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안 당국도 굉장히 좀 딜레마에 빠질 것 같아요. 어쨌든 11명 전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죠. 소환장 발부된 그리고 예. 이정옥사님까지 한 다음에 12명 그리고 소환장 발부가 됐고 소환을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 회관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을 연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기독교 회관에 들어와야 되는데, 기독교 회관에 들어온다는 거는 결국엔 정권의 폭력성, 그리고 정권의 민낯을 보는, 민낯을 낱낱이 공개됐을 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안 당국도 굉장히 고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공안 머리를 계속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 첫 그 압수수색을 집행한 이정 목사님과 코레 연대에 대해서 계속 그 사건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딱 막히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그들 입장에서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좀 사뭇 좀 호기심이 좀 발동도 되는데 기대가 큽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예, 어떻게 우리를 대응을 할지 굉장히 좀 사면초가에 좀 몰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이어서 이제 그 농성을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이 농성이라는 이 형식을 선택하게 된 거는 일단은 저희가 떳떳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언론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희들에 대한 혐의, 내가 떠들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저희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코리아 연대는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당시 방북 조문을 했습니다. 이건 뭐 숨길 사실이 아닌 거죠. 그렇죠. 상가측 관계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예. 당시 통일부를 통해서 합법적인 방북 신청을 한 바가 있지만 불허됐고, 또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해외에서 체류 중이던 방북 경험이 있던 황해로 공동대표가 방북을 했습니다. 네, 이것을 또 방북 조문했다고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떳떳이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이죠. 여기도 계시죠. 그래서 그 방북 조문했다고 기자회견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 받은 분도 계시고요. 근데 제가 오늘 또 확인했어요. 이 SNS상에서 텔레그램 통해서 지금 막 돌고 있던데 유튜브에서 2002년 박근혜 방북 영상이 돌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래요? 확인했어요. 저도 얼른 가서 봐야겠네요. 예예, 예, 가서 보세요 진짜. 네. 그 제가 이제 이제 이 방송 시간 때문에 급하게 다 듣지 못했는데 말이 안 되죠. 어불성설이에요. 물론 이제 국가보안법상 공소시한은 7년이기 때문에 지났지만 자기가 2002년 방북했을 때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 분명히 자기도 정부의 허가 없이 만났다고 본인도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거든요.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거예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닌 정말로 이 종북몰이의 가장 초점이라고 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자기의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과 전력을 놔두고서 코리아 연대의 이런 그 방북 조문을 이적시하고 종북 몰이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다라는 것을 저는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조사 받으러 가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농성을 하게 되기는 우리는 떳떳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제가 오시는 분들에게 다 말씀드린 거지만, 그러니까 코리아 연대 그리고 이정 목사님에 대한 어떤 탄압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보 진영 전체 탄압으로 통합 진보당 해산 이후에 코리아 연대 압수수색이 첫 번째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더 이것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탄압이 아니라 진보 진영 전체를 말살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은 지금은 이 탄압을 절대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 탄압의 특징이자 본질은 바로 공안몰이, 종북 탄압인데 왜 그러겠어요? 다름 아닌 지금 지지율이 35% 밑으로 떨어지고 다름 아닌 정윤의 게이트 때문에 집권 최대의 위기에 빠진 거잖아요. 그것을 탈출하기 위한 정치적 또 다른 목적과 노림수가 있는 그런 공안 탄압이기 때문에 이건 결코 멈추지 않을 거란 겁니다. 예, 그 농성에 대한 의의를 굉장히 좀 비장하게 그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어저께죠, 1월 17일 날 고 지태환 동지의 추모 모임이 좀 있었습니다. 지태환 동지 하면 묵비단식 투쟁으로 변호사조차도 감동을 받았던 그러한 그 저희 선배님이신데요. 농성을 들어오면서 그리고 어저께 이제 추모 모임을 하면서 저희가 그 전원 11명이 다 결의한 심정이 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 물러섬 없이 그리고 고 지태한 동지의 모범 따라 묵비단식 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결백을 그 입증할 것이다 라는 좀 결의를 다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 엄마들조차도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고 이곳으로 들어왔던 가장 큰 이유가 우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좀 결의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사의 각오로 지금 투쟁을 임하고 있는데 사뭇 좀 진지하고 긴장감도 돌고 있지만 농성장 풍경은 항상 웃음꽃이 꽃피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농성파 좀 정리하면서 각자 그 어떻게 보면 명랑에서 보면 대장성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공안 무리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끔 여기서 반드시 막겠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공안 당국이 좀 제가 공안 당국이면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집 털었는데 사무실 털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 저희 그 코레연대 활동에 대한 부분도 딱히 이적성이 없고 그 이적단지 구성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우리를 잡아봤자 그러니까 털면 털려야 되는데 털어서 먼저 나오지 않으니까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를 잡는다 해서 굉장히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어쨌든 그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바보 같은 선택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감히 제가 하고 싶고요. 비장한 각오를 그 마지막 발언으로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어떻게 누가 먼저 좀 할까요? 예, 서로 하겠다고 저를 막 쳐다보면서 비장한 각오. 저는 우리의 농성이 이게 뭐 숨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국가원법 이 반통일적이고 이 반민중적인 이 국가원법을 철폐시키고 이 박근혜 정권의 이 종북몰이 반드시 끝장내겠다는 이 농성이라고 생각되고요. 농성 저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예, 예 그 박근혜 정권과 맞짱을 뜨겠다라는 이 다부진 결심. 예, 굉장히 좀 높게 그 박수를 좀 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우리 꿈청. 네, 저는 15일 날 소환 조사 받으러 오라고 소환장이 날라왔고요. 아마 2차, 3차 소환장이 날라올 것 같습니다. 저는 단호히 거부하고요. 왜냐하면 부당한 소환장이기 때문에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부하면 체포영장 발부해서 잡으러 오겠죠. 그래서 이제 건물 밖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지만 잡혀가지 않기 위한 농성이 아니고 더 잘 싸우고 최대한 이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이 독재의 본질을 폭로하기 위한 농성임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농성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을 좀 알리고 더욱 힘차게 좀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채널A를 비롯해서 많은 종편에서 뭐 민변도 때리고 또 이제 여러 진보진영 단체들 다 종북으로 몰고 공안몰이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은 자기가 살아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여기 있는 농성자들이 함께 투쟁으로 박근혜 독재 정권을 끝장내겠습니다. 다음 우리 이 농성을 이정 목사님과 함께 굉장히 그 힘차게 선두에서 그 이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부단장이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역사적인 순간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기 아까 김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곳 기독교 회관의 역사가 바로 민주화의 성지이자 민주화를 이끌어가는 그 회의와 그런 것들이 이곳에서 벌어졌는데 시대가 흘러 여전히 2015년 올해 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그 독재 정권에 맞선 투쟁들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많이 인용을 하는데 저는 이곳 기독교회관이 그리고 기독교회관에서 벌어지는 오늘의 농성이 87년의 6월 항쟁 때 그 명동 성당과 같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87년 6월 항쟁 때 명동 성당에서 그 당시 민주화 세력들이 모두 모여서 농성도 하고 투쟁도 하면서 그 전두환 군사정권을 무릎을 꿇렸듯이 저희들의 이번 농성이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점 불꽃이 되어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런 폭발적인 그런 투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거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농성으로 찬란하게 기억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정말 여한이 없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농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농성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좀 하셨는데 그 농성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 한 점의 불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 농성 팟이 그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 그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활활 타오르는 그 불길을 만들기 위한 그 길을 우리가 삽들고 열심히 길을 내서 박근혜 정권 무너뜨리는데 저희가 함께 힘을 좀 모으는 그 투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농성 팟 굉장히 의미 있었고 한 점의 불꽃이 되기 위한 여러분들의 생생한 생동감 있는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많이 움직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농성파 다음에 또 만나는 것을 좀 약속드리고 이상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좀 힘차게 하면서 다음을 약속할까요? 하나, 둘, 셋! 수생! 수생!